광주 인민봉기 37돌세에 즈음하여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광주 인민봉기는 남조선의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아온 괴뢰욕적 배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